캐나다 구스 40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0회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50회도 아니고 100회도 아니지만 작년 그래도 6월에 시작하셨다고 그랬나요? 이게 네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가네요. 예. 예. 이게 뭐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10회 단위로 딱딱 끊어서 뭔가 좀 특집 비슷한 분위기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꽤 오래 끌고 온 거거든요, 저희가. 그냥 시작할 때는 이제 재미 삼아서 하자 했는데, 정말 뭐, 매주 이렇게 모여서 사실 이렇게 녹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쉬운 아니거든요. 일이 아니죠.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좋아하지만 이게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예. 뭐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그게 또 예, 막상 해보시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이게 은근히 샤이 캐나다 구스 그 청취자들 샤이를 앞에 붙인 이유는 이제 뭐 댓글이나 뭐 이런 참여는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구독자와 이 좋아요 눌러주는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가 점점 청취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겉으로 좀 드러나는 좀 그런 이제 참여가 좀 보이지 않아서요. 앞에 이제 샤이자를 붙여서 저희를 그렇게 좀 지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좀 샤이하지 마시고 샤이 하셔도 되죠. 그냥 많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뭐. 활용을 잘 하시면 되죠, 뭐. 제가 방금 그 안과에 다녀왔는데 이제 두 아들 어린애들 그 매년 가서 이맘때쯤이면 눈검사를 해주거든요. 뭐, 저 이게 애들 안경 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제가 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안경 쓰는 걸 좀, 저도 눈이 안 좋은데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평소에. 뭐 아니, 운전할 때도 근데, 그렇고. 눈을 검사하는 거랑, 그거를 미연에 이렇게 눈을 뭐 나쁘게 만드는 걸좀 방지한다. 이런 건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 이게 눈이라는 게뭐 어떻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방지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두운 데서 뭐책 봐도 그렇고 TV를 너무 많이 봐도 그렇고 게임을 많이 해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전혀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유전적인 요소 때문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나중에 안경을 쓰게 되면야 뭐 상관없어도 막 아직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인데 안경 쓴 애들 많이 보이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좀 여기 서양 안쓰러워 애들은 보이더라고요. 안경 쓰는 비율이 별로 야, 없는 것 한국 같은데, 애들이 좀 한국 많죠. 애들이 그렇죠? 여기 서양 애들은 저 와서 놀란 게 서양 애들은 안경 끼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뭐 저희 애 또래만 하는 애들, 저희 그큰 애들도 사실 초등학교 한 중반 정도부터 꼈거든요, 안경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흔해요. 그냥 뭐 저희 애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은 한반 이상 꼈다. 뭐 정말 이렇게 그냥 보거든요. 여기는 안경 낀 애들을 뭐 조금 뭐 과장되게 표현하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저도 본 기억이 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저희 예, 저는요 애들 반 친구들 보면, 안경 끼고 뭘 하는 애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 한국인들이 눈이 나빠서 그렇다? 아니거든. 저희 윗세대만 해도 또 안경 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그 부족세대 보면. 이게 뭐 유전적인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죠. 예. 이게 저는 그냥 뭐 단지 하나 차이 뭐 영양 상태 이것도 아니고 먹는 걸 봐도 제가 보면 뭐 서양 애들보다 우리나라 애들 훨씬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고 다양하게 먹고 그런 걸 봐서는 생활 태도나 습관이 그 눈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얘들 알러지 검사랑 이제 뭐눈 검사 정도는 매년 해주고 있는데 매년 가면서도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 둘째도 이번에 딱 여섯 번째 생일이 됐는데, 어렸을 때 매년 검진하는 거, 가서 뭐키 재고 뭐 평균인지 아닌지 뭐 보는 거, 그 정도 하고 오는 건데, 병원에서는 한딱 5년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갔을 때 내년에 또 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라고. 지금 좀 고민이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도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없고. 가서 그거는 집에서도 질수 있는 건데 사실 키 재는 거야. 그러니까 뭐그 그래프 보고 대충 뭐 어느 선에 좀 껴있다 뭐이 정도 봐주는 것뿐이거든요. 뭐딴건 없고 괜히 좀 그것 때문에 애들도 학교도 빼는 것도 아까워서. 아니 키가 뭐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키가 작은 게 사실 병은 아니잖아요. 아 그게 그럼요. 병도 아닌 예. 거고. 그렇다고 키가 작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작았다 치죠. 그뭘 해줄 수 있냐 이거지 병원에서.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늘려주고 이런 것도 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그 건강검진 같은 거 저도 예전에는 아주 뭐 30대 때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뭐 의례적으로 받는 건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뭐 지금 방금 갑자기 뭐그뭐 키니 뭐뭐 뭐 아니면 뭐 시력 검사니 뭐 이런 거 하는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검사를 이제 받았거든요. 30대 초반 되면 이제 아마 회사에서도 일률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대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검사 받고 뭐 근데 제가 지금 건강검진 안 받은 지한 7, 8, 8년? 9년? 뭐된것 같아요. 이제 안 받거든요, 건강검진을. 근데 누가 보면 이제 병 키우는 거 아니냐, 뭐 나중에 뭐 큰병 걸리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냥 이게 건강검진 받으면 물론 이제 자극이 되죠. 뭐 내가 어디가 나쁘니까 뭔가 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평소에 운동을 안 했으면 운동을 좀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경각심이나 자극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이 나빠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화는 생활 습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뭐 유전적인 기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돌발적인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언젠가부터 건강검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안 하고 아예 안 일단 하시는 건 또. 아예 아니, 안 하고 드문드문 있어요. 하시는 거는 몰라도 아예 안 하시는 아예 건 안 좀 하게 되고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죠.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신체 활동 지수를 높인다든지, 예전보다. 먹는 거를 주의한다든지, 그러니까 먹는 거를 그러니까 먹을 때, 아, 이걸 하나를 좀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아, 이걸 먹지 말고 조금 더 맛이 없지만, 뭐, 영양적으로 좀 저걸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영양제 뭐몇 개를 갖다가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냥 내 건강에 대한 그냥 좀 끊임없는 관심, 아주 뭐큰 관심은 아니고요. 그냥 사소하지만은 그래 좀 디테일하게 내 건강을 스스로 좀 바라보는 하는 그런 노력,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매년 뭐 제가 뭐술 담배를 한 그런 습성도 아니기 때문에 뭐 유전적으로 어떤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뭐 지금 뭐 윗대에서는 뭐 그런 건 발견되진 않았지만은 뭐 항상 뭐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거 있잖아요. 또 알아서 또 처치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뭐 어떤 뭐 이렇게 중대한 병에 걸리면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약간 회의심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나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만일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들기 시작을 해서 그냥 안 받고 있죠. 근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원체 뭐, 살 날이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만은, 사실 뭐, 의학이 발달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심각한 병을 지금 현재 또 완치시키거나 뭐 고칠 수 있는 뭐별 뾰족한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뭐 암이 됐던 뭐 흔히 말하는 뭐 다른 질환들, 큰 질환들, 대표적으로 파킨슨 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이 노화 관련된 병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그 면역 시스템에 좀 이상이 생긴 병들은 사실 현대적으로 지금 거의 고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회의감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순간이 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차피 왔다가 인생 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네.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뭐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나의 일상처럼 받아들이면은 그냥 편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좀 성격상 좀 나이가 이렇게 중년에 접어들다 보니까 기왕 좀 자주자주 좀 가서 검사도 받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데도 좀 알아서 어디서 오라고 좀 불러주면 좋겠고 제가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때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뭐 통보가 오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캐나다에서는 40대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또 병원에서 그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또 체크를 부릅니까? 해주고요. 부릅니까? 부르진 않고 제가 그냥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오냐고요. 아니, 통보가 오진 않죠. 한국은 통보가 옵니다. 예. 2년에 한번 대장암 검사하라고 오라 하나, 네. 무슨 검사, 뭐 검사, 이게 암 주기 검사가 있거든요.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를 하죠. 이번에는 뭐 2년마다가 있어요. 2년마다 돌아가면서 암을 검진해요. 쫙, 예. 국가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것도 있었는데, 뭐, 가지도 않아요, 저는요. 아, 이번에는, 예. 별로 안 갑니다. 되게 좋은데요? 근데 여기는 본인이 받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서 받겠다고 하면, 뭐 의사들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뭐 피검사든 뭐 무슨 검사든 뭐 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40대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50대는 이제 매년 받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한국 분들 중에서는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아무래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냥 갈 이유가 없는데도 가서 의사들 괴롭히는 거죠. 뭐, 그냥 장기침 조금만 나도 가고, 약뭐약 받아오고 뭐 이런 좀 주변에 그런 환자들이 꽤 많아요. 한국 분들 뭐좀 무료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세금 낸거다 그렇게 뭐 속된 말로 뽕을 뽑는다고 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병에 한번 걸렸을 때도 그냥 의사들이 뭐 다음에 오라고 할때 그냥 딱그 주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냥 가는 거죠. 저 이제 친척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신 분들 계시고 당하는 거 아니냐? 그냥 뭐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조금이라도 약간 이상이 보이면 그냥 가서 뭐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그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증상이 있는데 막 머리가 막그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어지럽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아니라 어지럼증인데 제가 봐서는 뭐 스트레스성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또 신경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괜히 이거 뭐 혹시 뇌혈관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니면 뭐 종양이 있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좀 그런 타입이라서, 아, 뭐, 하루 이틀 그러다 말면 모르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하면, 겁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가죠. 이제 CT 찍어봐라. 탁 찍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다 낫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이라서, 뭐,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에서는, 정상인 상태에서 몸에 조금이라도 뭐 찌릿찌릿함이나 뭐 약간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나이도 있고 한데 그럼요. 여기저기 조금씩 이제 삐걱거릴 이제 나이가 됐는데도 뭐 가슴이 좀 꾹꾹 찌른다거나 이러면 놀라는 거죠. 이거 큰일 아니야.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그 심장만 또 봐주는 그 전문의가 있는데 그걸로 그렇죠. 보내줘요. 예. 검사 다 이틀에 걸쳐서 받고 오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자. 이거 뭐 조금 이상 신호가 왔을 때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뛰어가고 이거 제 시간도 아깝고.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의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한국 사람들 이제 일단 과잉 진료에 익숙해져 있죠. 네. 뭐 근데 자기 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의 거는 막 그 정말 피 터지게 그냥 그 계산하고 정작 남에 대한 배려는 이게 없다는 게 전 항상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담담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아픈 거나 죽는 거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달라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뭐 그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친구들끼리 밥을 먹었는데 뭐 그날 밤에 그 연자 외국 얘기예요. 네. 뭐 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었는데 뭐 어지럽고 약간 좀 토를 하더라 이거예요. 저녁을 먹을 때.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너 괜찮냐 그랬는데 나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을 끝까지 먹고 이제 친구들 다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밤 11시 죽었대요. 네. 그 이제 여자분이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 뇌졸중의 그게 신호였는데 그걸 누군가 알았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아 있냐 죽느냐 이런 어떤 관점을 뭐 산 게 좋은 거고 뭐 죽은 게 나쁜 거다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살아 있는 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거는 누구나 겪는 정말 겪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남의 죽음을 봐야 되는 심지어 이제 부모님 형제의 죽음도 봐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근데 죽는 거 행위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 연명을 하다가 죽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부지부식간에 죽는 거냐. 저는 그 여자분 죽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이 죽는 거는요 남겨진 사람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죽은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 이거죠. 저녁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째 요새 죽는 행태가 대부분 다 많이 그러거든요. 네. 노인들이 죽는 그 죽을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죽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들과 그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11시에 죽을 수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어우 그분 복 받았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죠. 이 가는 과정 자체가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태어나서 삶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죽는 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죽는 과정이 되게 깔끔한 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좋게 남긴다고 봐요. 10년이고 20년이고 뭐 5년이고 3년이고 정말 수발 들고 다 하다가 하면요. 이게요. 정말 힘들어져요. 관계 자체가 다 깨지면서 끝나거든요. 네. 한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얼마 그럼요. 전에 며칠 전에 예. 보니까 뭐 70대 노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한 분은 식물인간 상태에 거의 됐고 한 분은 뭐 그나마 한 분은 그나마 좀 살았는데 역시 다쳐가지고 수발을 못 드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할머니 자체도 지금 환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이 이제 딸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수발을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비가 나가잖아요. 또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병원비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 있고 그러면 간병인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막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벌써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뭐 비용 분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들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럼요, 예, 그냥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계를 깨지 않고 좋은 기억 속에 남아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꼭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 그러면 뭐 이제 어떤 딸내미가 야 우리 그러면은 아버지가 농사꾼이셨으니까 땅을 많이 갖고 계셨으니까 땅 팔아가지고 본인 재산이었으니까 당신 재산이었으니까 땅 팔아서 당신 그러면 치료비 보탠 데 쓰자 그랬더니 뭐또 이놈이 반대하고 차기 이제 또 물려받을 거 생각하고 뭐 네. 이런 거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이게 근데 뭐 특히 한국적인 사고죠 예뭐 부모 그래 너 아프면 자기 또돈더댈 생각도 안 하고 물려받을 거는 받아야 되겠고 간병하는 거 사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뭐냐면 다 관계 깨졌어요, 전부 다. 서로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네, 이겁니다, 이게. 이게 팩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할때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뭐 그냥 일만 보고 이게 나쁘다, 저게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강하다는 거죠. 한국적 사고는 아주 단순하죠. 네. 딱 앞에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멀리 안 보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잉질 돈을 마음대로 내가 이 나라에서 뽑또 그만큼 세금 안 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다고 그걸 또 뽕을 뽑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뭐 여기 오면 뭐 읽은 예로 제가 말씀드린 무슨 뭐 저기 베네핏을 받을 생각을 한다든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베네핏 받겠다고 뭐 혈안이 돼 있진 않나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뽕을 뽑겠다 뭘 해? 이 나라에 소득을 발생시키고 실제로 세금을 낸 상태에서 베네핏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를 행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 와서 그렇게 뽑겠다고 그거를 그냥 저는 참그 사고방식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그런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난민도 아닌데 난민 마인드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합니다. 예. 그래요. 그 한동안은 그 웰빙이 화두였는데 이제는 웰다잉이더라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죽느냐. 며칠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이 암에 걸리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유전적인 뭐 요인도 있고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랜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나쁘면 걸리는 거예요. 누구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한 거죠. 그냥 뭐 딴 게 아니라 진짜 뭐 걸린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이게 대중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운에 달려 있다고 그런 연구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정말 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네, 정말 뭐 네. 이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난 진짜 뭐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아, 그거 어 아닙니다. 뭐 네. 운동 뭐다 부질없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뭐아뭐 아, 뭐 이게 이제 한국적인 말인데 뭐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뭐 신장이 멎어가지고 뭐 죽었다.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아이 뭐뭐 뭐 임종도 못 보고 뭐 누가 뭐 객사했다는 거. 저는 그런 아주 정말 저질스러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외롭게 돌아갔다는 둥뭐저 죽으면 죽는 건 혼자 죽는 거거든요. 같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있어도 물론 이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손 잡아줘 그러면은 그 가는 과정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가지고 평가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사람의 죽음은 참 진짜 뭐 처량하다. 뭐 어쩌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뭐 우리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해요. 뭐 내가 뭐 죽을 때 그냥 잠자다 죽을 수 있으면 난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최고죠. 최고로 좋을 것 같고, 설사, 아니, 내가 길을 가다가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죽어도, 나 되게 좋을 것 같다. 그게, 그러니까, 뭐, 가족이 옆에 있어야지, 뭐, 죽을 때 좋겠다. 이게 없거든요. 예, 가는 과정이 아주 깔끔하면은, 저는 잘 살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예. 마침 그 옆에 제가 있었으면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예? CPR을 배워서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 뭐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어야죠. 집사람이랑도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다. 내가 갑자기 뭐뇌 상태에 빠진다. 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한 게 있어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나를 살리려고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라. 저는 집사람한테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건 이미 벌써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까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삶이라기보다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무슨 축구 선수가 젊은 선수가 뭐 하다 갑자기 이렇게 뭐 너무 빨리 뛰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나이가 먹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현상들은 그 뒤에 이제 어떤 상당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럼 냅둬라 이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차라리 가만히 냅둬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급차를 불러라.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실업만 갈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용히 갈수 있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호흡을 위해서 기도를 뚫는다든지 뭐 뭔가 어떤 응급행위를 한다든지.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응급행위를 한다든지. 단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의식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아주 당부를 해놨어요, 집사람한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탑이다. 그냥 그게 편안하게 갈수 있게끔 놔둬라. 괜히 오히려 그걸 해가지고 편안하게 못 가게끔 자꾸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더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냥 네. 그대로 놔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게 어차피 왜냐면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한국 나이로 50이니까는 이게 굳이 우리가 이제 생과 사를 따지자면 저는 사에 가깝거든요, 지금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울질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가는 살아온 날보다 살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흔히 말해서 이제 건강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 나이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그 건강으로만 따지면 수명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자면 뭐 그냥 살아있는 시체 말고 진짜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냐면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흔히 말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왜냐면 이제 오히려 이제 삶이 친구입니까 죽음이 친구입니까 그러면 죽음이 친구입니다라고 얘기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이게 좀 받아들이는 거. 왜냐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힘들죠. 왜냐면 뭐 산란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죽음과 더 가깝고 죽음이 내 친구구나. 그러니까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가는 과정만 깔끔하면은 뭐 그거는 언제든지 나한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전 편하게 죽음에 대한 그 저런 거는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 예, 이거 하도 오래 전부터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40이 넘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예, 이게 뭐 연연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예. 이 삼성가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인드여야 될 텐데 말이죠. 저이 얘기하면서 그분도 1만 년 사실일 거예요, 아마. 이건희 회장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분 아직도 그냥 그렇게 뭐 살아있는 뭐 시체 아닌가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면 아직도 살아있는지도 없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을 살라 말라 뭐전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그 이제 거기에는 또 이제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죠. 왜냐면 뭐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 죽지 말아야지 수혜를 받는 사람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거니까 그건 이건희 회장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제가 볼 상속 때는 딱 끝나야지만 이제 뭔가 결정이 나야지 그렇게 그때는 이제 뭐 한다고 서로 다 하더라고요. 이제 절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마음대로 해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건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조차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저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병상에 오래 누워서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분이 재력이 없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있을 수는 없죠. 보통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세상 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이게 돈 병원도 갖고 있을 정도의 뭐 대한민국 최고의 뭐 사실 재력가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최신 의료기술 동원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나 같으면 뭐 어쨌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난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 아무리 보존이, 원상태로 보존이 된다고 주장은 하는데, 뭐 그런 기술이 있다, 뭐 그러는데, 지금 몇년 됐습니까, 지금? 이게, 이미, 뭐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거를 지금 은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참, 기구하죠. 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재력가라고 해서 정말 뭐 그런다고 죽음을 피할 수 피해갈 수 있느냐 있는 뭐 없는 게 운명도 아닐까? 아니고 예, 그건 그렇죠. 뭐 제가 평등 이게 죽음이라는 게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단한번 온다는 거고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누구나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도 꽤 생각을 전 젊었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뭐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저런 생각 죽음에 관련해서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럼요. 아이, 그거는, 예, 뭐, 예. 저는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마다 비행기 위에서 아래 보면서 그 조그만 그 땅덩어리에서 그 차들 조그맣게 지나다니고 막 그거 보면서 야, 요 위에서 보면 정말 그 개미만도 못한 그런 거거든요. 딱 보면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의 시점에서 보면 그치. 내려다 보면 정말 뭐 하찮고 진짜 그냥 그러니까 사막의 모래알입니다. 무의미한데 사막의 모래알. 저 밑에 내려가 보면 거기서 막뭐 진짜 별거 아닌가 좀 싸우고 뭐 사람 뭐 살인까지도 나고 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위에서 보면 정말 무의미한데 허무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항상 죽음을 생각을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삶의 한 지금은 한 70은 이제 죽는 것과 관련된 거고 이제 30은 살아온 거가 된 거니까 이제 현재는 가까이 이제 저울질을 해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사실 뭐 의미가 있는 거는 자기가 본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의 문제지. 뭐 이제 뭐그 이후에 얘기해 있는 이제 또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제가 또 종교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또한 10시간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뭐, 근데 그 얘기했다가는 지금 답도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방송에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제가 이제 전 나름대로 독특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날 잡아서 이제 시리즈로 한 10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근데, 저희가 안티팬이라도 진짜 절박할 때 예. 그때 뭐그 그래도 저희 세대는 이제 평균 수명이 한 120살 정도로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니, 저는 이게 아까도 했지만, 그러니까, 120살을, 지금 뭐, 지금, 그럼 제가 여기 70년 더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는 그러죠. 아유, 너 내일 죽을 때 돼봐. 그 삶에 대한 욕망?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생명이니까. 생명은 다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그게 뭐 없다고. 나는 뭐, 도사야. 그게 지금 제 얘기의 바탕이 그거 아니고. 있죠. 있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그거는 기본 욕구니까요. 예. 내재되어 있는 욕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그것도 이제 사실,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얹혀 있는 욕망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놓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연결고리를 한꺼번에 팍 놓는 거냐, 아니면은 서서히 놓아가냐. 우리 이제 뭐든지 서서히 놓아갈 때 사실 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충격이라는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충격은 없죠. 이제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놓아왔기 때문에 이제 편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뭐, 굳이 그걸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뭐제 세계관과도 관계 있지만은 이게 뭐 우리가 사는 게이 몸을 갖고 사는 건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게 또 이제 끝은 아니거든요. 이건 제 세계관입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뭐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눈 것 자체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야 돼 아니면 뭐어 그거보다 예 어떻게 살고 사는 건데 저는 어떻게 편하게 갈 것인가? 내가 여기 이 세상을 어떻게 편하게 떠날 것인가? 뭐 이런 관점이 오히려 자기 의지와 예.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것도 예. 뭐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것도 좋은 거죠. 예. 그것도 계획하면 의지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는 것조차도 뭐 예. 그래서 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지식과 네. 뭐 기술을 가리키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 논의, 토의 같은 것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이제 한국에는 좀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캐나다에서 세상을 뜨게 되시면 예. 여기 묻히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국 모국에 묻히고 싶으세요? 뭐 그런 저는 있습니까? 아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묻히는 거는 의미 그러니까 어디에 묻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는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는 저기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 사람은요 무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예. 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거를 붙잡아 놓고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흔적이라도 기억하고 싶으냐 어디가 편하겠냐 기억하기에 그러면 그게 제가 묻히는 곳입니다. 네. 예,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한국에 묻히든 캐나다에 묻히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지어 안 묻혀도 상관없어요. 그냥 재가루가 돼서 날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건 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아니 이게 이미 저기 육신만 남은 게 그게 원래 본질은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디에 묻혀 있느냐, 내가 어디 가서 그걸 추모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생각이 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육신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태우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어떤 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자리를 한 평이라도 그 차지한다는 것 자체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예,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그냥 흙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굳이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집안에 있는 마당에다가 재가를 뿌리다든지 그래서 네. 이제 뭐 애들들이 우리 뭐 아버지가 여기 뭐 묻히신 거 하지만 그냥 여기에 깃들어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그건 이제 뿌리고 싶은 사람의 뭐 마음이겠죠.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그 묘지를 만들어서 네. 뭐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뭐 매년 뭐 기일마다 와서 그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집에 아버지 사진 한 장이라도 그냥 작은 거라도 딱 놔두고 네. 그게 그냥 기억하는 추억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좀 클리셰 같은 말이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후세가 기억을 해주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맞아요. 예. 제가 저도 그 예. 뭐 아무리 무덤을 뭐 예.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평소에 살아가면서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가끔 또 부모 생각날 때도 있고 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데 예, 이게 좀 저도 뭐 매장은 별로 저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그 장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뭐 전혀 정말 예. 그 it doesn't matter입니다. 예. 아 저희가 이제 안과 얘기로 시작해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까지 예, 넘어왔습니다. 아, 뭐 일부는 저희가 그 런던과 캐나다 소식 짧게 전해드리는 걸로 정리하죠. 이게 그 캐나다에서 레크레이션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정될 것 같아요. 근데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그 아니라 해가지고 레크레이션이 되나요? 그게 그 표현이 참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여기 유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 이제 특히 젊은 학생들이 아직 캐나다 왔으니까 캐나다 이게 합법화가 됐다. 나 캐나다 왔으니까 나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법적으로 한국인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캐나다에서 합법화가 되더라도 이 현행 한국 형법상 한국 국적자는 해외에서 마약류에 손을 대면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호기심에 캐나다에 와서 여기 뭐 합법이라니까 한번 해볼까 네. 하고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유학생들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뭐 그 오락용으로 이게 무슨 뭐 뭐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서 요즘에 또 추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조금 많은 주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뭐 찬반 나눠주면 좀 반대입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뉴스인데 이 노바스코시아에 그 론 그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시죠? 그 차 번호판에 돈 좀 내면 이제 번호 말고 아무거나 이제 예, 새길 수 있잖아요. 차 예, 번호판에 예. 자기 이름 새겨도 예, 되고 뭐. 근데 이 사람은 91년부터 자기 성, 그러니까 라스네임이죠. 예. 그레버라고. 그레버. 이게 독일 성이래요. 근데 그거를 써왔대요. 91년부터. 근데 이제 갱신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제 갱신하러 갔는데 이제 거부를 당했대요. 91년부터 써왔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익명의 여성이 이제 그레버라는 그 성, 네. 그게 여성에 대해 공격적이고 혐오적일 수 있다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레버가 그랩허가 돼가지고 여자를 움켜잡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황당하게, 정말 황당하겠네요. 제가 볼 때. 자기 성이고. 네, 그 사람의 중요한 건 의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의도인데, 20년을 써왔고, 20년이 예. 아니라, 이게 성입니까? 예, 자기 그 성입니다. 예, 성, 20년을 쓴게 아니네요. 수백 예. 년을 써온 거네요. 그죠? 아니, 그쵸, 그러니까 가족, 예. 가문이니까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그 여자가 굉장히 정신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건 좀 심하다고 봐요. 자기 본인이, 이름도 못 예, 쓰게 하는 이름 못 쓰게 거면, 하는 예. 게, 내가, 그 사람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죠? 의도를 했으면은 제가 볼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성을 샀다는, 근데 아니라, 그걸 그 집안에 수백 년 동안 써왔던 거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90몇 년도부터 써왔던 이름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 여자가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 같아요. 저는 저런 여자들한테 징벌적인 그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예. 아니, 한국에서도 요즘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여혐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고 말고 할게 없이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볼땐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만약에 자기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가 그랬다도 마찬가지고, 이건 맞지 않거든요, 전혀. 만약에 자기 예. 성이 F로 시작하는 예. 욕이라든지만 그러면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조차도요, 저는 그것도 수백 년간 써왔다 그러면요, 예. 그건 자기 성이거든요. 정체성이거든요, 그거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게 그냥 통념상, 듣기 거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게 내가 누군가를 의도한 거 하지도 않았었고, 네. 또 수백 년간 그 이름을 우리 가족이 써왔고, 성을 써왔고, 그러면은 이건 달리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오픈, 이게 바로 멀티컬처리즘 아닙니까? 다양한 사회, 네. 예, 다양한 의식, 예.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나라의 모습인데, 제가 볼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걸 그렇죠. 가지고 예, 소송을 이거는, 내거나, 뭐, 예. 지금 볼 때는. 본인의 그 피의식이, 이거 뭐 그냥 제가 볼 이 사람 때, 성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저런 항의까지 한 식의 거는. 주장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요. 저런 걸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저런 거는 예. 소모적인 논쟁이거든요. 예. 그럼요. 이거. 이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예. 황당하죠. 예. 예. 아니, 그거를 자기가 처음에 이번에 바꿔가지고 그걸 했다 그러면 뭐 이해가 가는데, 그걸 써왔고, 이제까지 네. 정상적으로 써왔는데 왜 갑자기 여자들이 어느 날 처음 갑자기 봤을까요?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봐왔을 텐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항의도 안 하고. 근데 왜 유독 이그한 분만 그리고 마치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그 용인, 그러니까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고죄로 걸어야죠, 이거. 이건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걸어서 확실하게 이런 여자들은 처벌을 해야 돼요. 아무튼 저 이제 이거 참 애매하게 이름이 딱한 단어인데 그래도 그 반으로 딱 나눠서 그랩 허가 돼가지고 아, 좀 오해를 받은 모양인데 이 기사 보면서 이제 윤그랩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윤창준 씨가 전 떠올랐습니다. 아, 아직도 그 그랩이라고 불리는 아, 뭐, 아무튼 그렇고요. 이 캐나다 급행 이민 제도의 인기가 뭐 매주 이 뉴스가 이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데 인기가 되게 높은 모양이에요. 올해만 해도 이 제도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은 사람이 2만 4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24일 실시된 심사에서 지난달이죠. 3,700명 정도가 최저 통과 점수 441점을 초과해서 이민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력과 연령 등 기준한 이제 통과 점수는 지난해부터 낮아져서 신청자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례로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이와 이제 영어 점수만으로도 441점을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20대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캐나다 내 경험과 상관없이 400점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400점대요? 예. 그럼 400점이랑 440점은 좀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채워야죠. 41점을 채우는데 그래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좀더그 문이 좁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우려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뀌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 위주로. 어차피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못 오게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아무튼 뭐 현재 캐나다 이민을 고심하고 있는 경우는 우선 급행 제도에 신청부터 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그뭐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하니까요. 일단 신청부터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이 10월 1일부터 20센트가 오른다고 합니다. 현행 20센트는 얼마인가? 2센트는 160원 오른 겁니까? 예, 150원? 11불 40에서 11불 60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170원 올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003년 이후 벌써 11번째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많이 올랐네요. 2004년에 고작 6불 85였네요, 그때는. 그런데 거의 뭐 10년 만에 한 7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배신 마이크님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로빈후드사에 있는 밀가루 봤습니다. 예 대장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아마 온타리아는 예 빠졌죠. 온타리오는 빠졌다고 하는데 뭐 다른 주에 계시는 분들 이 10kg들이 밀가루입니다. 제가 식탄 밀가루네요. 10kg들이. 22파운드 그래서 시켜요. 잠깐 그 로빈후드사의 밀가루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뭐 괜찮은 브랜드입니까? 그럼요. 저는 써요. 잘 쓰고 있는데. 로빈후드사 밀가루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막 베이킹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쓰는 밀가루가 이제 백밀가루. 이제 원래는 저는 이제 저걸 쓰거든요. 주로 빵용은 제 주식빵을 위해서 호밀을 이제 코스트코에서 파는 호밀 밀가루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참 구하기 어려운 밀가루인데 이제 홀리트로 된걸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이제 밀가루를 백밀가루는 세 가지를 또 따로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빈후드사 걸 가지고 있고요. 이제 10kg짜리를 사고 있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코스코에서 파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기농 10kg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브리치드라고 그래가지고, 표백이 안 된, 그 약간 누르스름한 또 이제 흰 밀가루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거 이제 10kg짜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네 가지를 이제 빵 만들 때 이제 이용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흔히 그냥, 가장 이제 그 밀가루 자체가 상업용에 이제 가깝게 만드는 게 이제 흔히 노비릉도 사이에서 나온 그 밀가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과정이 언브리치드, 이제 표백을 하지 않는 거. 네. 이제 빵이 약간 노래요. 근데 이제, 근데 역시 흰 밀가루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유기농 밀가루죠. 예, 네, 유기농 밀가루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달라요. 그 빵을 만들었을 때, 텍스처가 좀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빵을 만들 때는, 뭐, 배합비를 좀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예. 그러니까. 근데, 로비누사께, 뭐가 있냐면요. 로비누사께, 올 퍼퍼스로 나오는데, 다목적용 밀가루, 다목적이에요, 여기는.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강력, 박력, 뭐, 이렇게, 그게 나눠지지 않아요. 중력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있긴 하긴 한데, 뭐, 저기, 빵용, 이렇게, 뭐, 케이크용, 이렇게 있긴 한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다목적 밀가루를 파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빵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굳이, 그, 분류를 하자면은, 제 경험상, 로비누사에서 나온 밀가루가, 박력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력도 아니고, 중력 이하인데, 중력과 박력 가운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로비누. 그래서, 빵 만들 때, 빵마다 이, 다르거든요. 식빵 만들기에는 적당한 빵은 아니에요. 식빵은 적당한 빵이 아니고, 단과자류 빵 중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쪽 계열로 가는, 그 빵을 만들 때, 주로 이제 로비누사 걸 쓰거든요. 가령 좀, 케이크, 뭐 스펀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과류에서 뭐 머핀이나 무슨 스콘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뭐 우유 크림빵 같이 이렇게 아니 좀 부드러운 빵들 이런 거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로비누사에 나온 빵이 그 밀가루가 네. 그 식감 자체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만들 때는 그렇게 쓰고, 또, 다른 거 만들 때는 또 다른 또 밀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써요. 네. 근데 뭐, 퀄리티는, 한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제빵, 이렇게, 제과제빵 이렇게 가리키는 쪽 보면요, 캐나다산 밀가루를 수입해서 섞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나라 뭐 주식이기도 하고, 밀 네. 생산을 뭐, 워낙 많이 하니까는,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뭐 걸렸다고 그러니까 뭐 다행히도 뭐 온타리오랑은 관계가 없어서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밀가루랑은 저도 이제 그거 읽어보고 나서 리콜을 뭐 해야 되나 했는데 온타리오는 빠져서 리콜 대상도 네. 아니고 해서 네. 뭐별 문제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그 노란색 네, 노란색 예, 예상 로비누드사 밀가루가 있으신 분들은 10kg들이 유통기간이 2018년 4월 네. 18일까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리콜 받으시고요. 혹시 최근에 뭐, 특별한 뭐, 베이킹 하신 거 없습니까? 뭐. 뭐 요새는 뭐 피곤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토론토 뉴스인데,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이 비공식 에티켓은 걸어서 올라갈 때는 왼쪽, 서 있을 때는 오른쪽. 네. 한국도 이런 식이죠. 네. 근데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최근 들어서 왼쪽, 오른쪽 가리지 말고 서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제 이 새로운 에스컬레이터 에티켓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컬레이터는 걸어 올라가지 말아라 이 얘기죠. 지금 그 네. 얘기인 거죠. 이게 지난해 저희 사는 런던 말고요. 영국 런던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역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네. 오히려 양쪽 다서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인 승객 흐름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걸어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계단 올리기 계단으로 이게 가라. 그렇죠. 저도 그게 맞다고요. 저도 한국에 지하철이 이제 워낙 잘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 이제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뭐몇 가지가 뭐 있겠죠. 보는 관점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뭐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이분법적인 논리로 저러니까 어쩌고 저러니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타보면요, 여기 보면은 뭐 중구 난방으로 서 있거든요. 여기. 근데 한국은 정말 홍해 갈라듯이 갈라집니다. 쫙 해서 오른쪽 전부 일사불란하게 다 붙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은 빨리 갈수 있는 사람이 쫙 걸어 올라가. 왜냐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 허용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정말 순식간에 지하철을 나와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사실 어려워요. 오른쪽에 딱 붙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라도 빨리 올라갑니다. 그럼 쫙 걸어서 올라가고요. 그걸 이용해서. 왜냐면 사실 그냥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빨라요. 에스컬레이터의 힘이 일단 추진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밟고 올라가면 굉장히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또 이제 빨리빨리 사회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붙어서 쭉 가는데, 전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어요. 여기는요, 여기도 어느 정도 그게 있긴 한것 같은데, 보면은 뭐 완전히 그 위에서 그냥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왜 저렇게 남들을 배려를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운터에다가서 전세 내놓고 뒷사람 고려 안 하면서 그냥 자기 얘기 하면서 뭐 그런 행위들 보면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가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그러면 뭐뭐 뭐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없을 수 있어요. 예,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기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집사람 다른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제 얘기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 이제 얄팍한 한국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폄하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폄하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럼요. 그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백인들이 무슨 의식이냐면, 은근히 뭐 아시아에 있는 국가는 왜 있는 제도나 뭐 사상이라든지 문화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이미 이렇게 바탕이 딱돼 있어요. 예, 딱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뭐 아주 약간 우습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그런 의식 수준 뭐 굉장히 낮은 경우 저는 허다하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마찬가지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마다 분명히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정한 거는 깔아뭉개고, 뭐 그런 거는 우리 원래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데도 여기 오면은 객관적으로 볼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모든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제 뭐 캐나다 관련해서 뭐 캐나다 오면은 뭐 뭐든지 좀 좋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냥 반반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어요, 분명히인데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좋은 것도 그럼요, 많고요, 안 좋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한국 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 가도 다 좋은 거만 그럼요. 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그 나라만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불편한 건 나쁜 걸로 인식이 될수 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근데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때 객관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너무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분명히 여기 좋은 건 뭐냐면, 여기 좀 널널하고, 예. 경쟁 치열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이런 거 좋다는 거지. 예, 뭐, 모든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느리고 답답한 부분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또 오시면 가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예. 좀 적응 힘드실 수도 있고요. 한국식 그좀 그런 라이프스타일에 적응이 되신 분들 답답한 부분이 많죠. 근데 그게 싫어서 오신 분들이야 그렇죠. 좋겠지만 그렇죠. 다른 걸 기대하고 오시면은 또 실망하실 분들도 그럼요. 꽤 있어요. 예, 뭐 캐나다 소식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예.